할 말이 있어 서툴고 어색하지만 들어주겠니 눈에 띄게 보기보다 커져버린 걸 너도 혹시 변했을까봐 그게 정말 두려웠어서 조그맣던 너의 손을 놓쳐버렸어 얼마나 후회했는지 넌 모를 거야 혼자 있던 시간 속에 확실해진 건 다시 이어질 거라 나는 믿고 있는데 너무나 어렸던 우리 어느새 훌쩍 커버렸고 너무나 좋았던 우리 서로 다른 곳을 보고 그리웠던 햇살이 다시 하늘을 넘어 비춰 다시 한번 조금 따스해질까 사실은 오해 많이 했어 난 했어 티안내를 내 방구석에서 또 계속 추억 담긴 노래 가사 썼어 널 벗어 나고 싶다 생각하긴 했어 하지만 나 꿈에서도 가지 마라 다시 만나 끝까지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아 꼭 다시 만나 이제 널 만나 어찌하나 예전 같지 않아 단지 않아 나와 거칠 않아 닿질 않아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서로 도와가며 꿈을 이뤄나가기를 기분 좋은 햇살 맞으며 일어나기를 넘어져도 너를 보며 일어나기를 너무나 멀어진 우리 꿈처럼 이렇게 만났고 그리운 네 얼굴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리웠던 햇살이 다시 하늘을 넘어 비춰 다시 한번 조금 따스해질까 무뎌진 줄 알았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그때 너무 쉽게 너를 놓아버린 것 같아 시간이 멈춰버린 듯 너는 그대로인데 나만 혼자 너무 달라진 걸까